서서 곁에 널 보게 될지 몰라. 눈치 좀 보다가 내 이야기 아닌 척하며 슬쩍 떠볼까. 나 몰라 몰라 하면서 두 번의 계절이 너와 나의 곁을 지나갔구나. 지금 이 순간도 난 네가 보고 싶구만. 확실하게 이야기했어 이제 그만. 그러니까 내 말은